5천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꿈과 희망의 방송 자유로운 청년들의 진지한 역사 토크 언제나 함께 보니 흔히 라디오 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방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니훈이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문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드네임 일명 김선생님이라고 불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쓰리입니다. 아유, 되게 구수한, 예, 굉장히 구수한 닉네임 아닙니까? 아, 미쓰리라고 하면? 약간 그거예요. 약간 일제시대 느낌이에요. 예. 아, 또 우리 컨셉이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닉네임 자체를 아주 훌륭한 컨셉이죠. 네. 또 네, 아주 어려운 분 한 분 또 모셨죠? 아, 네, 훌륭한 분이시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봄이입니다. 아, 이름 자체가 봄이에요? 네, 봄이, 봄이. 보니훈이랑 비슷한? 네, 아, 봄이. 스프링. 스프링, 미스 스프링. 네. 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첫 만남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운유 사건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무력에서 신음했던 우리 아픈 역사. 그러니까 그때의 시절을 아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네.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수능이 많이 했는데 제가 가면서 예,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거 보면서 이제 수능이라도 한 문제로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효시 사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광복에 이를 다다를 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여러 방면에서 고군분투했던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썼던 그 현장을 토론과 그리고 나눔으로써 알아볼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 언제나 함께해 보니 흔히 라디오 지부입니다. 근데 보니훈이라는 네. 게 무슨 뜻인가요? 보니훈이요? 그 사실 그 EBS에서 보니하니 아시죠? 네.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어? 혹시 이수민 씨? 아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어가지고. 아 아니 이수민 씨 때문에 일부러 보니 훈이라 지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아 그, 예, 약간 오마주가 있었습니다만 아, 예,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오마주이기도 합니다만. 보훈이라는 말 아시죠? 아, 보훈 아주 예. 예. 보훈이라는 말이죠. 우리 선조와 그리고 이제 위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슴속에 한 번 더 아련하게 새기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보훈을 길게 늘여 발음했더니 아, 이럴 수가. 발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획서 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원래 이런 게 뭐랄까나 원래 처음에는 생소하다가 익숙해지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걸 굳이 아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좋죠. 네. 원래 각인 잘 잘려면 원래 마케팅 전략에서도 비슷한 걸 오마주 해야 돼요. 제일 아, 잘 된 걸. 원래 그래요. 네. 뭐 삼 그 전자를 이제 오마주해서 삼 뭘 또 샘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 이거 그 브랜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 예. 아, 왜, 아 여기 맞죠. 아, 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맞아. 네. 아무튼간에 보훈이라는 단어를 길게 늘어뜨려서 보니훈이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보니훈이 프로그램은 가장 보니훈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함으로써 그 다른 선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을 알고 그리고 가슴속에서 새기면서 마음으로 기리는 호국 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매화마다 그 근현대사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신찬 발걸음의 첫 화. 근데 일단은 보훈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약간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애국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 선생님. 예. 애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소가 뭘까요? 아 일단 태극기 한번 나와줘야죠. 태극기 우리나라의 상징. 예, 저는 예. 항상 그 가방에 태극기를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방에? 네. 와, 네. 와 대박. 태극기야 제가 있는 직장에 또 그런 예, 그 네임이랑 같이 항상 들고 다닙니다. 어 밑에 있는 무 이런 어 그거는 예. 아 다니시는 체육관. 아 아니 제가 지금 크로스핏 코치로 있는 예, 아 그 마포에 있는 한 예, 체육관. 체육관 예, 아 예, 크로스핏 예, 박스입니다. 어 그리고 태극기를 달고 다니시는 거 너무 아니, 멋있다. 항상 그 태극기는 예. 예, 내 마음속에 in my heart. 어 아, 그다음 미쓰리 아 네. 이게 불러도 되나? 이거, 아,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상관없나? 네, 괜찮죠? 예, 그래도 뒤통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뒤통수 없습니다. 미쓰리님이 생각했을 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중요한 요소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어, 저희 노래인 애국가죠. 애국가 나라의 대표적인 노래죠. 아, 이 배운 여자예요. 배운 사람. 아, 배운 여자. 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아, 이거 좀 쉬운데요. 네. 아, 네. 네.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여성, 신여성. 신여성이죠. 신여성. 네. 감사합니다. 아, 개목 운동의 앞장선. 개목 운동의 네. 앞장선.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러면 한번 보미 씨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애국가 혹시 사절까지 외우실 수 있습니까? 아. 반주가 없어도? 그냥 부르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 한 박자,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경건하게 경건하게 경건하게 1절만? 4절까지 불러야 됩니까? 4절 시간이 있으니까 1절만?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와. 어, 후렴? 후렴도 하셔야죠. 무궁화 삼천리 마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미어끼리 보존하세. 아, 저, 와,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했습니다. 네, 살짝, 아, 살짝 살짝 긴장하셨던 네. 거죠 이제. 네, 아, 아무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애국가 네. 요거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김 선생님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 또 훌륭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네,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께서 1935년에 작곡하셨지요. 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됐습니다. 예. 네, 애국가는 이전에 그 스코틀랜드 가곡 올드랭사인의 반주. 올드랭사인의 반주 그거 아니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근 내 친구여. 네, 그거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안익태 선생님, 아 지금 우리 있는 태극 아 그 애국가 있는 가사를 붙여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뭐 근현대사로 배경했던 영화.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야인시대. 야인시대. 2002년, 2003년 히트를 쳤던 김두한과 시라소니의 야인시대. 어, 그러면 그 시절에는 동해물과 이게 아니라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가 야인시대 20몇 화에서. 예, 안익태 선생님의 정확히 하시네요.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 야인시대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예, 20여타에서 예, 거기 종로회관의 어떤 예, 어떤 김 선생님이 예, 예. 그게 안익태 예, 그 애국가 나왔다고 딱 그렇게 역사적 팩트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부른 적도 있고 저 완전히 가수가 다른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 황실에서 애국가도 존재했었어요. 어, 혹시 예전에 그 광복절에 불렀던 그 상제는 우리 대한을 이게 황실의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그냥 가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그때는 일제시기 때 가곡풍 어떤 그런 예. 얘기가 있었긴 한데 일본 노래 같기도 하고 예. 네, 확실한 거는 1945년에 안익태 선생님이 한 지금 애국가가 예,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 뭐 우리 초중고 시절 때도 부르고 있고 네. 그 노래가 이제 그 1948년에 네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예. 이제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다시 한 우리 보미님께서 예예. 했지만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이제 뭐랍니까? 한번 짚어보는 거 어떨까요? 가사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아, 가사만 한번 짚어보시죠. 네, 2, 3, 4절 1절부터 다시 합니까? 예, 1절이 어떻게 되죠? 네,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은 네.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아.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와. 4절은요?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마지막 예, 후렴. 예, 후렴구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와, 사실 아까 긴장해서 그런 거지 다 알고 계셨네요. 네. 모를 리가 없죠 한국인인데. 그런데 그렇죠. 네, 다시 낭독해 보니까 이 네. 가사 안에 너무 많은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좀 가슴이 뭉클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렇죠. 후렴 부분은 각 절이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어구인 거죠 김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가사를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이 네.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예, 예. 앞길을 닦으니 우린 그저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선조 때 정말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 애국의 의미가 아. 예,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첫째도 둘째도 일단 나라 사랑이니까요. 예, 네, 그렇죠. 가사가.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는 예, 일제시대 때는 이게 참 부르지 못했던 그런 한이 서린 노래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 근데 이 노래 정말 우리가 진짜 악보가 찢어지도록 진짜 악보를 씹어 먹도록 진짜 가슴 속에 묻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노래는 뭐랄까나 이제 태극기를 저처럼 매일 안 달고 다니셔도 네, 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사 정도는 외워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초중고 때 맨날 이제 교과 부르지 부르고 네. 지금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맞습니다. 어릴 때는 약간 철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선생님 하나 불렀죠. 그렇죠. 아침 조회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어 하더니 애국가는 4절까지 아 그때 몰랐죠. 어린 아, 마음에. 예. 그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르는 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라고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은 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을 못했는데 우리 보미 씨가 노래를 그렇게 잘합니다. 맞아요. 진짜 잘해요. 네. 훌륭한 또 신촌의 보이스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애국가 한번 듣는데 제가 원래는 이거를 아까 기획회의 때 할까 말까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원래 그냥 시간 관계상 빼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빼면 안 돼. 예, 신흥 내가 그쵸? 내가 이 예, 문 선생님을 내가 자를 거야, 그러면. 아, 그 쉬는 시간도 가질 겸 이거 한번 한 곡 한번 불러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또 시원하게 또 해 줘야 돼요. 예. 아, 한번 써 주세요. 자, 잠깐만요. 자, 이거 선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 네, 저희는 잠시 이제 마지막 그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해 보죠. 애국가라는 거 자체가 예. 나라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락 버전 애국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선생님? 락 버전 같은 경우, 애국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월드컵 시즌 네. 그리고 올림픽 시즌에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네, 친근하게 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국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네.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뭐 국기 선양이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갔을 때 네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가서 즐기고 온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국가를 즐기는 것을 그냥 애국가 플러스 제 어떤 이 즐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해요. 우리 네. 이 여사 예, 미쓰리 네, 우리 미쓰리. 예, 미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좀 약간 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잡은 상태에서 불러 그러니까 재창해야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은 가요처럼 부르니까 약간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서 그런가요? 아 저는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아 저도 찬성입니다. 친근하게 네.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 잘 가슴 속에 녹아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애국가 자체가 네. 이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객 전도된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즐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네.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애국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 노래 말고 그냥 다른 응원가도 많은데. 그렇죠. 네, 다른 응원도 많지만은 이제 애국가를 조금 이제 흥에 겨워서 이제 응원가처럼 부른 거에 자체에서는 저는 네, 기본적인 애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윤미래 씨의 노래를 우리 게스트 보미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오늘 노래. 너를 사랑해. 박수로 청해볼게요. 네. 오랜 시간 함께라서 내 친구로만 너무도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네, 죄송합니다. 유후! 오랜 시간 함께라서 내 친구로만 너무도 편해서. 있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냈어. 그래 그래 왔어. 널 못 보면 보고 싶고 내 꿈속엔 네가 자꾸만 나타나고 매일 잠도 못 자 눈물로 지냈어. 너의 거절이 난 두려워서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내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내일은 정말 꼭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가끔 너는 술에 취해 늦은 밤 날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밤새 설레임에 나는 잠도 못 자 너는 술김에 한 말이지만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나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말걸 오늘도 난 이렇게 눈물만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눈물로 또 고백하는 말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오래된 혼잣말 내일은 정말 꼭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와, 정말 이거는 박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게스트 제대로 모셨네. 울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윤미래 씨가 그러니까 윤미래가 불렀던 너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애국가를 이렇게 배워본 거에 따라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네.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 네, 짝사랑이었던 짝사랑이. 예. 요즘 외로워요.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신촌 아닙니까? 네, 대놓고 외롭다고 하는 건 좀 뭐 어때요? 이거 큰일 나겠네. 전화번호도 밝혀지냐? 010? 네, 마지막에 뒤에는 뒷번호는 056입니다. 세상에. 네. 아, 다 눌러봐야겠네, 그럼 얘기를. 아, 너무 경험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때 이제 애국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강화도 조약과 그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때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치자면 1875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당시 조선을 통치하는 사람은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너무나 어렸던 터라 아버지인 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통치를 대신하고 있었죠. 근데 헌데 그때 당시 조선은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과 일절 거래하지 않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산품으로만 거래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양에서는 제국주의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식민지 경쟁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호하고자 한 그 대원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국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김 선생님? 일본 좀 달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로서는 내수를 강화시키자는 목적이 이제 한국에 한국은 그렇게 했고, 자 일본은 자 완전 다르게 시작하자는 의미로서 근대화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네. 나라가 경제와 경제식 민주화되었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네. 메이지 유신. 아 메이지 유신. 그렇죠. 메이지 마법사가 유신. 아니죠 이거. 네 메이지 유신. 네, 네, 네. 네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전 일본을 근대화시켰습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나라가 그렇게 형편이 그래 좋지가 않았죠. 아 혹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식민지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뭐랄까나 내각상황에 뭐 뭐랄 조금 쉬운 말로 해서는 네. 네 일본에 있는 어떤 정치 형태가 정치 형태만 네. 시식으로 바뀐 거고 아. 경제 자체에서는 어떤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 큰 효과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 역시 이제 어떤 이득이나 또는 어찌 경제적인 호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부분에서 있어라도 침략을 하기 시작해야죠. 아 본인도 결국에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1945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일본은 이제 아시아를 이렇게 네. 눈을 계속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예. 예. 근데 네. 첫 목표가 예, 바로 옆에 있던 임진왜란도 있었고. 하필. 그렇죠. 아. 그 있었던 이제 저희 대한민국 그 아쉬운 조선입니다. 예, 조선이 첫째 목표가 그렇게 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1875년 9월 20일. 그래서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의 근대화된 배가 철갑선이라고 하죠.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 이름이 운요호라고 하더라고요. 운요호요? 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운요호씨 죄송합니다. 예, 그죠. 아 요호라는 이름도 있구나. 네. 그래서 야 이름이 요호야. 그래서 요호 이거 아닌가. 요호. 요호. 잠깐만 이거는 마리어. 네, 아 조심해야겠네요. 아 조심해야 돼요. 네. 저작권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운요호라고 해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배, 그러니까 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 앞바다에 이제 군함이 나타나니까 부산의 훈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부산시장 현서군이라는 그 관리가 항의를 했죠. 그러자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는 부산 앞바다의 바위나 이제 해안 깊이를 재러왔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군함이 왜 남의 나라 앞바다의 수심을 왜 조사를 해야 되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 EEZ. 예. 이게 있는데 지금은 그 상태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우리 조선이 아쉬웠어요. 아. 예.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이제 돌리지 못하고. 네. 이제. 어떻게 어울리지 모르니까 외국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법치 법리를 전혀 모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권 침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약간은 쇄국 정책에 가장 안 좋은 그렇죠. 효과였던 거죠. 항상 그 어떤 교역이나 하면은 청나라 네. 이제 중국 쪽이랑 교역을 하게 되니까 저희 나라 그 이외 태평양 이외에 있는 국가에서 가지고는 그냥 어떤 문물이나 이런 식의 받는 것만 했지 어떤 이제 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 이게 쇄국 정책의 최고 단점이라 볼 수 있겠군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운요호가 이제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서 이제 그 현서군 관리가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운요호는 이제 서해안을 삥 둘러서 지금 이제 강화도 있죠. 인천 앞바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이후의 이야기 혹시 김 선생님 아시나요? 아, 또 시원하게 또 해드려요. 아, 예,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시원시원해야죠. 예, 강화도에 역시 조선군은 예, 조선 사람들은 이제 입항을 거절했어요. 네. 그런데 이에 아까 이제 일본의 운요호 함장과 몇몇 일본 해군은 이제 그 철갑선에서 내려서 소형 보트를 타고 몰래 내려와가지고 이제 강화도 인천 강화 초지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에도 초지진이 바로 같은 자리죠? 그렇죠. 초지진은 같은 자리고 지금 네. 그쪽에는 이제 유적 유물지로 예, 예. 유적지로 이렇게 서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녀한테 아픈 부분을 예,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유적으로 남겨놨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를 발견한 조선군 네. 우리나라 군은 수군이죠. 예, 수군이죠. 네. 어, 보트를 향해 이제 공포 이제 뭐 공포탄. 예, 아. 예, 그 탄은 안 들어가 있는 빈탄. 그렇죠. 예. 예, 있는데 약간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한 예. 예, 탄을 그렇게 예. 아이고 잠수함 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야야 야, 맞습니다. 그 공포탄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탄 탄피가 없이 아 탄도가 없이 그냥 소리만 나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빵. 예 그냥 예 그냥 소리 나는 포를 이렇게 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트에 타고 있던 함장과 일본 해군은 놀라서 운용으로 도망갔어요. 아유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예. 포 쐈는데 겁 안 나요? 겁 나죠. 심장 안 떨어진 게 다행이죠. 미순이 그냥 내가 대놓고 앞에서 총을 쏘는데. 솔직히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쫄리죠. 아니 화약총을 쏴도 무서워요. 그, 남자들은 군대에서 한 번씩 느끼잖아요. 아, 그, 한 번씩 크레모아. 아, 천지를 울리는 소리. 장난 아니죠. 네. 그 자연스럽게 그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 어, 꽝. 어, 그것도 그렇고 전 처음 저 예, 군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죄송한데. 아 괜찮습니다. 못 듣고. 아,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FPS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수류탄을 굉장히 쉽게 던졌는데 저는 수류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소리가. 혹시 수류탄 어떻게 던져보실 기회 없었죠? 없죠. 네. 제가 뭐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던져보고 싶어요? 소리도 듣고 싶고. 잘 던질 것 같아요. 수류탄 수류탄에 터져 죽는 게 아니라 적군이 네. 수류탄을 맞아 죽지 않을까. 그 실제로 수류탄을 맞아서 죽지 않을까. 근데 수류탄이 그냥 던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 안전핀을 뽑아야죠. 네. 네. 뺏고 1, 2초 있다가 해야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저 아이고 뭐 이제 네, 이거 보니훈이가 아니라 이제 국방. 아, 네, 국방. 진짜 싸늘로 넘어갑니다. FM 국방. 어쨌든 안전핀 뽑고 이게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거기서 1, 2초 있다가 목적지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꽝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 이제 또꼬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저희 그 뭐냐 수류탄 이제 훈련병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그 총 쏘는 거는 사격은 그렇게 겁이 안 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수류탄 잘못 던지면 진짜 여러 사람 죽기 때문에 아작이 나죠. 그렇죠. 네. 소대장들 중대장들 항상 긴장해요. 네 하루인데 연습용 수류탄은 그냥 이렇게 돌멩이 던지신 덤이 되는데 진짜 수류탄 너무 위험해요. 아... 겁나죠. 아무튼 그래서 공포를 이제 운요호에서 내렸던 그 함장하고 이제 일본 해군들한테 쏘니까 다시 도망간 거죠 철갑선으로. 그렇죠. 예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네 가서 다시 또 얘기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운요호도 놀랬잖아요. 예예. 예. 그럼 대응사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들도 공포를 쏘았나요 그러면? 아, 아니요 그냥 막 쏴버린 거예요. 아 예 실탄을 쏘았군요. 네 실탄을 무차별로 가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수군이 네.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일본 해군 운용에 있던 군들은 네. 재빠르게 강화도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수군과 이제 교전을 벌였어요. 아, 어? 이겼나요 혹시? 퇴패시켰나요? 아, 아쉽네요. 예, 퇴패시키지 못해 저희가 무찌르지 네. 못하고 예, 강화도에 있는 민가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 뒤 약간 약 올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 약간 겁주는 수준이 아니라 치사해. 실제로 이제 쏜 거죠. 쏘고 네, 죽이고. 실제로 쏘고 민간인도 이렇게 어떤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네. 예, 어찌 보면은 저희가 패배한 거라 생각할 수 아, 있죠. 조선 수군의 패배로. 예, 약간 게릴라성? 네. 예, 게릴라성 공격이 저희가 패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지진 이제 해안기지진은 이제 파괴가 됐고 예. 이제 주변에 있던 민가도 이제 불타고 약탈을 당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그 조선 조정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까? 어, 이후에 좀 일이 있었죠. 일단은 저희가 어떤 게릴라성 네. 어떤 그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대왕군은 이제 흥선대군 이항은 네. 굉장히 열받았어요. 어, 네, 그렇죠. 열받아서 이제 일본에 항의를 했으나 네. 오히려 일본군이 이제 다시 군함들 가서 막 포를 쏴버리고 아, 또 끌고 온 거예요? 아, 막 쏴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무역 시위를 벌였고 이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예, 더 이에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결국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조약이란 불평등 조약을 이때 맺기 시작했어요. 아 약간은 그러니까 좀 영 나쁜 아저씨들이 예. 이제 뭐 이제 세금 그러니까 자리세 안 내는 가게에 들어가서 행패 부리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안 맺으면 쳐들어가겠다. 그렇죠. 약간은 협박성이 일단 게릴라성 어떤 빌미를 제공했고 네. 거기 있어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네. 계속 얘기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 솔직히 초지진 제가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해안성 그 요새성 요새잖아요. 이제 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절반은 파괴되어 있고 절반은 보수가 돼 있는데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 안에 최소 조선 수군이 몇백 명은 있었을 텐데 그게 괴멸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무기 차이, 성능 차이가 좀 많이 컸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지금 들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 조선 조정에서도 더 큰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미봉책으로 그렇게 네.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약간 아 일단은 들어줄 테니까 예. 그만해라.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저희가 회차 더 하면은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어떤 뭐 이제 근현대사에서 어떤 이권 침탈의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시작은 일단 강호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요. 아, 자, 그러면 우리 조약 네. 내용을 한번 봐야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는 그거예요. 아,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네네. 또 저희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두 게스트들 네. 한번 또, 또 시원하게 또 그러면 그 네. 강화도 조약이 총 12조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 선생님께서 네. 문제로 네. 빈칸 채우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조약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예, 네, 그래서 네. 미쓰리와 그리고 보미, 네. 보미가 한번 이게 맞춰보는 걸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제가 한 조씩 읽게 할 건데, 예, 예.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자, 정확하게 강호도 조약이 12개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조약 내용 읽으면은 그 안에 되게 키워드가 있어요. 아, 핵심 키워드인 거죠? 네. 키워드를 이 두 게스트 분이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는 걸로. 예, 이거는 예, 아쉽지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예.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유치를 한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네. 예, 주관식 혹시 많이 맞췄어요? 옛날에 미쓰리? 아니요. 아, 진짜. 이제 OMR 카드에다가 주관식 적을 때가 제일 짜증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왠지 긴장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봄이 옛날에 뭐 OMR 카드 기억 많이 나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시험 다 본 다음에 선생님이 나와서 1:1로 답 맞출 때 그때가 아~ 제일 떨렸어요. 다 그러셨나요? 그런 건 뭐였죠? 확인 사살이죠. 아, 네. 네. 아, 확인 사살. 네가 틀렸다는 거를 네 입으로 증명하라 이거 그죠? 야, 좀 잔인하네요. 네. 또 시험을 보고 다시 틀린 문제 보기 싫어서 안 보는데 주관식이 어쩔 수 없이 확인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확인 사살 들어간 거죠. 네. 네가 이거 틀렸다. 너도 인정하느냐? 네, 지금 그래서 좀 떨립니다. 오늘 그럼 그렇게 한번 확인사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래 1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1조입니다. 자, 1조 일본인의 자유로운 조선 허용. 그렇죠. 일본인의 자유로운 조선 무엇 허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글자인가요? 예,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예요? 아, 두 어절입니다. 아, 두 어절. 예. 아, 어절? 음절? 음절? 두 글자. 두 글자. 아, 두 글자, 예. 네. 네. 애매할 때는, 네. 제일 쉬운 말로. 네. 네. 네. 그래서 자유로운 조선? 일본인이 뭘까요? 자유로운 조선에 뭘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예,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아니, 술. 술이. 아, 네. 젊은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술, 이러길래. 출입. 네. 아, 뭐, 출입. 자, 네. 하나, 둘, 셋. 출입. 정답인가요? 정답! 정답인가요? 아, 선방 좋습니다. 네. 자, 일본인의 자유로운 조선 출입 허용이라고 하셨는데 김 선생님 이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약간은 되게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요.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조선인이 일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일본인이 조선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일방적인 거죠. 약간은 그렇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조선은 일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조선인의 일본 출입은 거론이 안 됐다. 더군다나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예, 뭐랄까나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까지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가? 가면은 청나라를 가겠죠. 예. 예. 예. 솔직히 가면 좀 좋은 대접도 못 받을 거고. 그렇죠. 청나라를 가지 굳이 그런 거 없었고 일본은 일단 조선에 발을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유로운 조선은 아, 네, 조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죠.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싹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캔을 그렇군요. 해야 되니까 초록을 허용하는 거 일단 야. 그것도 시작합니다. 이거 2조로 넘어갈까요? 1조부터도 이미 불평등이었는데 예, 2조도 그렇죠. 한번 가보죠. 아, 좀 시원하게 가보죠. 예. 자, 두 분 맞춰보세요. 자, 일본 측 사신이 필요할 때 조선 왕궁 출입 출입을 뭐뭐 한다 하겠죠? 예. 예. 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출입을 예. 허용하겠죠 뭐. 아, 허용 비슷하게. 그죠? 이거 약간 예, 의미 그러니까 문맥상 네, 허용이라고 거절이라고 안 하겠죠. 나 혼자 어려운 거. 자, 네. 자, 허용. 자, 정답. 정답. 아. 아, 2대 0이네요. 2대 0. 이거 벌칙이라도 정할 걸 그랬나? 안 돼요. 벌칙. 아, 절대 안 됩니다. 술이에요, 역시. 젊음의 거리라고. 김 선생이 아닙니까, 제가? 아, 혹시 선생님이 술 선생이에요? 음주 선생입니다, 제가. 큰일 났군요. 자, 자, 2조로 보면 일본 측 사신이 필요할 때 조선 왕궁을 출입을 허용한다. 김 선생님 혹시 청와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청와대는 저를 안 가봤어요. 백악관은요? 백악관 갈 일이 없죠. 혹시 일본이나 이게 외국 가셨을 때 예. 거기 왕국이나 아니면 대통령 집무 아니면 총리 집무실을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조선에서 이제 아 그러니까 일 조선 시대 때 예. 일본 측 사신이 조선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으로 허용한다라는 건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어째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밑으로 본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예. 우습게 본다. 예, 우습게 보고 이제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 개혁을 했고 네. 이제 거기에서 항상 조선은 이제 조선이란 그 국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어떤 그 일본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입서 가지고는 조선을 완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민지하겠다 아예 뭐 생각을 하고 인천으로 들어간 거겠죠. 약간 이런 거죠. 내기에서 졌다고. 그렇죠. 미쓰리랑 저랑 내기를 했는데 미쓰리가 졌어요. 예. 미쓰리 씨가.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미쓰리 씨 집에 내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예. 이러면 미쓰리 씨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좀 약간 당황스러울 때 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집주인 아니죠. 그렇죠. 집주인. 그렇죠. 예. 이거는 내가 예. 집주인인데. 그렇죠. 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예.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특히 나 샤워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 봐요. 아~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아~ 맞아야겠네. 맞아야겠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아, 나중에 얘기해요. 네네. 아 이거 물론 제 시점에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러니까 미쓰리 씨 입장, 미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잖아요. 네, 또 미쓰리랑 우리 봄이랑 또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달라서 또 어떻게 느끼는지 또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3조 한번 가보죠, 선생님. 자, 3조. 무역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으로 표기된 표기하여 사용. 아, 이건 너무 쉽네요. 야, 왜? 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정답인가요? 아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어가 아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네. 표기하여 사용. 아 한문이군요. 네, 한문을 얘기합니다. 아니 한문은 아, 그... 일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네 위대한 예 직접 만든 거라서 예. 이 당시 조선은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 쓰고 있었죠. 예, 뭐 그렇죠. 방을 붙인다고 하죠. 예. 그 대, 자보 예, 예. 자보로 붙인다고 할 때 한글을 썼는데 이거를 싹 다 한문으로 써라. 왜? 일본인이 보기 쉽게. 아 히라가나 가타카나 예 한문을 이용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물론 약간 그래 그나마 1조랑 2조에 비하면 라이트하네요. 그렇죠. 약간 네.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 때 문맹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기본적으로 이게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일본식 한문도 삼천자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리하게 좀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무조건 잘 키는 게 좋게. 한문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맞아요. 혹시 보미 씨 혹시 한문으로 자기 이름 쓸 수 있어요? 자기 제 이름을 쓸 줄 알죠. 이름 쓰죠. 근데 대한민국이 은근히 어려운 거 아시죠? 아, 그건 나 쓸 줄 알아요. 한나라 한자가 은근히 헷갈려가지고. 네, 그게 맞아요. 이거 역으로 꺾냐 아니면 구두를 끊냐. 네. 맞아요. 그죠. 한문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이름하고 대한민국밖에 못 써가지고. 저도 그거 말고 대한민국 조국. 뭐 이런 말고 제가 네. 아 근데 많이 난다 많이.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네. 논문 볼 때마다 네. 까막눈이 돼요. 모모의 모모에 대한 모모론 이렇게밖에 못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게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 뭐 한자 모 한자 와 이게 일본식이에요. 그, 교수님이 딱 던지고 그냥 이거 읽고 요약해놔 하시는데 네. 모모의 모모를 위한 모모로론. 론은 읽을 줄 알죠 제가 또. 문자는 예, 말씀원자에다가 예. 나오기 시작해요.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3조 이거 되게 불편하겠네요. 일단은 이것도 네. 일본이 일단 일본 자국민들의 어떤 네. 경제적을 침탈을 이제 어떤 이제 소심이까지 가해서 예. 어떤 생각을 한 거에 있어 가지고 한문을 표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오케이. 자 부산에 온 일본인의 를 자유롭게 함. 이게 뭘까? 이건 좀 어렵네. 좀 범위가 좀 넓네요. 네. 일본인의 자, 세 글자. 세 글자요? 네. 어, 일본인의 중간에 띄어쓰기 한번 있어요. 일단 출입은 이미 나왔고 출입 어, 출입 나왔고 왕궁 출입권도 나왔고 그렇죠. 사고 파는 거? 뭔가를 사고 아, 판다? 조금 아쉬운데 비슷합니까? 네 조금 비슷한 약간 근접은 했어요. 아 약간 네, 뭔가를 네. 사고 파는 행위 네, 근접은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어 오케이. 우리 미쓰리 지금 2대 0으로 좀 밀리고 있긴 한데 네. 자 그럼 제가 힌트 줄게요. 네 처음에 세 글자인데 처음에 첫 번째 첫 단어는 땅입니다. 땅. 땅. 어를. 아, 땅 사는 거. 땅 사는 거. 땅 사는 거. 땅 사는 거. 이걸 좀 약간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땅, 아, 땅 소유. 땅 소유. 땅 소유. 땅 소유. 어. 자, 하나 둘 셋.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땅을 소유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김 선생님? 뭐 영주권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부동산 갖겠다.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예. 내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논밭 같은 것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약간 초석이 되는 거죠. 네,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시장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일단 근대식 네. 이제 땅 소유 부동산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들어오긴 했는데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문외한이 있었고 네,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침탈 네. 그 부분에 있어 거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점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하겠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무서운 거죠. 예. 그러면 5조 한번 넘어가보죠. 예, 5조 두 곳의 큰 어어를 개방함. 항구? 항구 정답인가요?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맞아요? 한 번에 맞춰버리네요. 아, 항구를 개방한다. 아, 배우사냐? 아, 강화도 조야. 아까 방금 배운 걸로. 아, 운요사건. 운요사건. 아, 항구를 개방한다. 네. 이건 뭐 대놓고 그런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점을 만들어라, 네, 열어라. 출입구 아니야, 출입구. 예, 출입구를 네. 열어라. 예. 네. 그거니까 6조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일본이 무역선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인 거죠?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한국? 한 번 더 나올까? 한국? 한국? 그러면 중국? 예, 중국? 청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청나라? 어, 이제 다 나왔는데? 탐라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아, 다른 나라에. 우상국에 받을 수 있음? 다른 나라예요? 어, 국가는 맞아요. 국가 우리나라? 근데 뭐 일단 조약을 생각해 보면 예, 예. 네. 조선? 조선? 정답인가요? 조선? 확실해요? 어, 확실. 어, 하나, 둘, 셋. 정답! 정답입니다. 그래요. 조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것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예. 조선 무역선 얘기는 쏙 가서 있네요. 그러게요. 네. 조선 무역선도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예. 그러니까 조선 무역선이 일본에 가서 뭔가 좀 뭐 연료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예.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불평등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건 쏙 가서 있으니까 이제 불평등이라는 거죠. 너무 불평등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7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해안선을 일본 측량사가 수시로 측량 수시로 측량이 하다. 두 글자. 예. 오케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 아니 불가능이겠지. 가능. 오, 가능. 네. 시가 빨라. 그렇죠. 불가능이라고 했으면 불평등 조약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아, 역시 이 여자의 네. 감은 무시 못해. 와 근데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예. 해안선을 약간 식민 지배하려고 할 때 예. 제국주의 그 국가들이 예. 그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할 때 해안선을 왜 그걸 조사를 하냐면 예. 해안선을 알고 있어야 이제 바다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몰래 이제 구원 요청하는 거 이런 거 밀입국 이런 거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또 외교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또 외교입니까? 예. 지금에 따라서는 공항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써먹지 못하는 전략인데 예. 과거에는 육로를 차단한 거랑 해안선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부에 도움도 못 청하는 그런 고립 상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좀 밑으로 보는 그렇죠. 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해안선을 모두 알고 있고 측량 그 깊이나 암초 싹 다 알고 있고 예. 혹시라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에서 또 조선을 헬프를 한다. 야,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네, 이거는 모든 거를 일본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다 일본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을 위한 네, 빅데이터 하는 거. 8조 한번 넘어가 보죠. 각 항구의 일본 상인을 위한 어어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토의함. 자, 뭘 설치할까요? 일본 상인들을 위한 어어 거래처 비슷한 거래처. 거래처, 그러니까 뭐 증권 거래소 같은. 약간 저작거리 느낌인가요? 저작거리? 예. 정답인가요?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답을 한번 두 분이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본 상인을 위한 미안해요 시원하지 못해서 너무 아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고 아 죄송해요 선생님 한번 이거 한번 이거 뭐,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아,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뭐냐면은 정답은 관청입니다. 아, 관청 아 네,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위한 관청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토의함. 아 일본 상인들의 약간은 길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길드라는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장사하기 편하게. 예. 참, 다 자기들 거네. 구조 네. 한번 가보죠. 그렇죠. 예. 네. 구조는 조선인은 물론 관리도 일본 상인에게 뭐뭐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 네. 임파서블. 예. 네. 다 허용 가능이었다가 그렇죠. 할 수 없음. 네. 뭘 할 수 없을까요? 뭘 할 수 없을까요? 물어볼 수 없음. 물어볼 수 없음. 물어볼 수 없음. 네, 이러는 거. 내가 보미 씨한테 맨날 이거 하는 거. 아 오늘은 왜 모자를 쓰고 왔느냐. 네. 아 요구? 요구? 요구할 수 없음. 내가 보미 씨한테 맨날 요구 하나? 하나 본데요? 잔소리? 잔소리 비슷해요. 하나부터 널 위한 잔소리? 널 위한 소리. 아 뭘까요? 정답 뭘까요? 제 정답. 간섭? 간섭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자, 간섭이에요. 이게 약간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이런 게 사실 존재하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지금은 외교 관계가 되게 단단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대사관에서 이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 상인이 만약에 폭행을 하거나 예. 돈 떼먹고 이제 도망을 가도 예. 조선이랑 조선 관리는 절대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무조건 일본이 처벌하겠다. 그게 좀 어이가 없어요. 이런 진짜? 거는 이제 우리 또 야인시대 김두한 오야분께서 아 직접 힘으로 그렇죠. 예, 네. 네, 종로의 하야시와 법이 안 되면 네. 주먹으로 네. 낭만 주먹 시대 때는 그런 게 좀 존재했었죠. 야인시대 네. 한번 특집 한번 내야겠는데 그럼 야인시대 제가 특집.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네, 문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게 네. 어떤 이제 조선의 그러니까 건달의 역사로 어떤 예, 그 조선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건달로 인한 조선의 역사. 예. 참 그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특집이 된다면은. 자, 그러면 10조입니다. 10조 갈 차례인가요? 예. 10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자,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 일본에서 네. 함. 일본에서 뭐뭐를 함. 네. 이거 한번 보미 씨가 이거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딱 알겠습니다. 뭡니까? 처벌. 처벌함? 정답인가요? 네. 오케이, 정답. 정답입니다. 네. 구조랑 약간 조금 얽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간섭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 문제가 생겨서 처벌도 일본이 하겠다. 그렇죠. 아 이거 참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까지 아예 신경 쓰지 말한 부분 아닙니까? 예. 이건 자, 아닌 것 같아요. 11조 한번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 조약을 보충할 때에는 경성에서 토의함. 아 답을 왜 얘기하셨네요. 아 지금 살짝 강하시거든. 왜냐면은 네. 여기가 너무 더 우리가 흥분되는지. 자, 예, 한번 11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조약을 보충할 때는 괜찮으세요? 네. 예. 네, 좀 더 여기가 좀 좁다 보니까 아, 예. 예, 잠깐 움직여도 이제 의자가. 자, 이 조약을 보충할 때는 경성에서 토의한다라는 게 좀 약간 치사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꼭 내 집에서 그런 거랑 똑같죠. 뭐 문제 생기면 김 선생님 집에서 회의한다. 그런 것 좀 많아요. 아 네. 그런 사례가 네. 실제로 많아요? 네 왜냐면 저희 친구들은 네. 제가 아는 분들 나은 분들 중에서는 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김 선생님 진처에서 네. 항상 예, 토의를 해요. 그쪽이 좀 맛있는 게 좀 아,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인 게 아니라 치킨이 아주 훌륭하죠. 아 네. 한번 이거는 약간 뭐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네. 조선이 더 강한 나라였으면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경성에 와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굉장히 효율성 있게 네. 하기 위해서 경성에서 토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 일본으로 넘어가면 한번 거쳐서 가는 거겠죠. 예예. 예. 국제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빠른 어떤 네. 통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내각 자체를 아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어떤 정치적 부분도 경성에서 하겠다. 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네? 아, 네. 예. 그 약간은 뭐랄까 그 경성에서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편하고 약간은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조선한테 유리한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죠. 눈가림을 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 마지막 12조 한번 가볼까요? 이, 자 이번에는 두 개예요. 두 개. 아 빈칸이 두 개입니까? 아, 빈칸이 두 개입니다. 되나요? 오케이. 이 조약은 하거나 할 수 없음. 이 조약은 추가하거나 뺄 수 없음. 추가하거나 뺄 수 없음. 아 조금 더. 아 의미는 비슷합니까?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 비슷합니다. 약간 문서적인 의미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좀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 용어군요. 그렇죠, 그렇죠. 문서적인 조약은? 얘기에서 뭐뭐 하거나 예. 뭐뭐 할 수 없다. 예. able 가능. 가능. 가능. 아, 추가. 추가. 추가. 우리 미스. 수정. 수정. 이 조약은 수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리고 어는 없앨 수 없음. 없앨 수 없음. 없앨 수 없음. 조금 단어가 저렴해요. 닉네임이 미스리인데 네. 약간 좀 고등학생 같은 말 같잖아요. 폐기할 수 없음. 폐기할 수 없음. 좀 정리를 해봐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12조 그럼 보미 씨가 한번 네. 읊어주시겠어요? 정답 해주세요. 이 조약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음. 정답인가요? 정답!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두 개인데 맞췄어요. 네. 조약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폐기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어버리면 조선이나 일본 제국이 망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호구로 보는 거죠. 그냥, 이건 그냥 종신 계약이다. 그렇죠. 야, 이거 참 굉장히 이게 좀, 어디가 예, 좀 불평등한 사항이 많은데 선생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자 12개를 다 얘기했으면 이거를 이제 네. 한번 주, 정리를 해보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썸머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예. 예. 자 이러 보면은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마음껏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 그에 대해서 조선은 무엇을 지원하겠다든가 관련 세금을 어떻게 가겠다든가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야 너 임마 널러 가봐 야 너 야 너 빵 좀 가져와봐 나 나 좀 먹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빵셔틀한테 맞습니다. 네. 운유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조선은 이제 결국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이는 훗날 을사조약과 그리고 경술국치를 가져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잠깐 한번 나눠볼 말이 있어요. 예. 강화도 조약 꼭 체결해야 됐을까요? 미쓰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러분 만약에 미쓰리가 고종이었다면 혹은 조선의 궁궐 대신이었다면 강화도 조약을 내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그걸 막았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네, 마이크 가까이. 예. 네, 네, 터무니없이 그냥 체결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아 혹시 한번 싸워보기라도 했으면. 그렇죠. 이겼을지 졌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군요. 보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도 조약. 일단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나서 이 상황이었다면. 네. 꼼짝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뭐 대외적으로 활동한 게 없고 무역상으로도 약한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보지 어쩔 않았을까. 어쩔 수 없었다. 네. 확실히 예,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솔직히 맞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못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강화도 조약에 나온 거 자체 일본과 격차가 벌어진 거 자체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수교를 안 했던 그러니까 정보 교류가 없어서 그 쇄국 정책을 펼쳤던 거에 나쁜 효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미쓰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쇄국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네네.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은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실히 부정적인 건 가져왔다. 네, 근데 당시 여러 제국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견제하기 위한 측면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도이치란드 이런 국가들의 그 세계 정복 이런 제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무리한감은 있다. 라는 게 말씀이죠. 네. 자 혹시 보미 씨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쇄국 정책 지금도 혹시 활동하는 나라가 있나요?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북한. 아, 북한. 네, 근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 세 등등과의 수교를 맺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아. 상태로는 북한이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한국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과 청나라 네네. 그렇게만 맺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왜 실제로 대원군도 쇄국 정책이 네. 하지만 청나라하고는 청나라랑 몽골이랑은 그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화약이나 유황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예, 확실히 지금 현대에 와서 쇄국 정책이란 거는 사실 바보 짓이나 다름이 없겠죠. 지금은 되게 이제 뭐 환율이나 증시 이런 부분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지고 계속 문 닫고 지내면은 여러분 사고 싶은 데도 너무 비싸게 사요. 예, 여러분 신발 예. 애플 밴 그런 네. 거 뭐 또 아니면 뭐 NI 네. 예, 뭐 아, 니케 그렇죠. 니케 여신이요. 네, 니케 네, 저희는 그걸 특정 지지하지 않아요. 예. 네. 네,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어떤 브랜드나 그냥 삼선 슬리퍼를 아, 많이 신는 삼선 그렇죠. 그 고양이식 아 고양이래 그 그 네. 그 표범 예, 표범 문제가 네. 있는 거예요. 어음, 네.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비싸게 사요. 그리고 우리 자주 마시는 가구가락. 그렇죠. 중국어를 했을 때 가구가락.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화의 어떤 물결은 네.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청나라만이 어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 조선 500년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네.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그때도 네. 조금 아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너무 힘이 커져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못한 어떤 조선의 입장에서 좀 애매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했는데 예. 결국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 이미 청나라의 정신적인 식민지였던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를 약간 형님 나라로서 아, 오야봉으로 보신 거죠. 예. 그런 데서 얘기하는데 오야봉이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아, 예. 형님으로 모신 거죠.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라를 이제 사랑, 그 보니훈이, 언제나 함께 보니훈이 첫 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옛날 우리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아팠던 순간, 그 역사의 가장 첫머리인 강화도 조약, 운요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당시 조선 사람들과 대신들도 분명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잘못된 사소한 판단이 미래의 큰 어둠을 몰군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 나비 효과 아시죠? 알죠. 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갖고 그리고 발전을 향한 그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렇죠. 아주 교과서적인 지금 가만히 기모고 계시다가 한 발 딱 터뜨리시네 마지막에. 이렇게 놀랄 반응이지.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면서 자 다음 저희 2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5천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을 감사드리면서 저는 언제나 함께 보니 라디오 지부의 문어쌤 네, 김선생님 미쓰리 김보미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